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이것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계속 지나가서 보는 것은 이 유다의 제약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제약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이 그 제약 가운데 없으면 그냥 버려두지만,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이야기로, 다양한 형식으로 이 유다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구원하시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여호와를 멀리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토기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일어나,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이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토기를 제작하는 이 과정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지금 집에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흙을 곱게 갈아서 불순물들을 제거한 후에 반죽을 만들어서 발로 이 바퀴를 돌리는 휠, 이 농로를 위해서 흙반죽을 얹어서 돌리면서 이 토기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자기의 토기를 빚을 때 흠이 생기고 잘못 만들어지자, 이것이 터지자 그것을 짓이긴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다른 그릇을 완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본 이 토기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토기장이가 일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게 되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진흙을 가진 토기장이의 권리라는 것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와서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뭐 고려청자로 만들어주세요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진흙이 토기장이와의 관계에서 진흙이 주인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흙이 자기의 뜻대로 토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인 토기장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진흙에 주인된 권리가 있지 아니하고 토기장에게 주인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회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인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우리 애들의 주인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입니다. 인간이 나 이렇게 만들어줘, 공부를 잘하고 뭐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권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서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지음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함 받기도 하고 또한 죽음으로 인도함 받기도, 멸망과 심판으로 인도함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7절부터 말씀해 이 나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먹거나 부수려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 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니라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지금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분의 귀를 기울이면 순종하면 그 심판에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를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며 요나를 보내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는 아수르를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오히려 더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선원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이 원인을 요나에게서 찾게 되고 이 요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바닷속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의 입을 벌리고 있어서 요나는 그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물고기가 3일 동안 이 주야를 이 요나를 뱃속에 넣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니느웨를 육지에 토해내는데 그렇게 이어서 그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니느웨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성을 3일 만에 돌아다니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적국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왕 위에서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백성들과 함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려주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시자 뜻을 돌이켜서 다시 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축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 하시고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이루어 황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손으로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다며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를 치십니다. 7년 동안 그는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되며 손톱이 이 새 발톱처럼 되는 비참한 미철광이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자 다시 총명을 보내주셔서 총명이 돌아온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 같이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지. 그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치신 후에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서 받은 아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 낳으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주권 아래 그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운명론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운명론이라는 이것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결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결정되어서 어떻게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는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신앙적인 생각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운명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죄의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에 따른 그 결과 또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론에 빠진 가운데 그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되면 삶의 동기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던 그 민족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켜서 그의 재앙을 중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재앙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하시려던 민족이 악을 행하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멀리 가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그 복도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정된 운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종함과 불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분별하며 그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자유지와 함께 힘과 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개척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뜻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도록 자유지를 부여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멀리한다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뜻에 따라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선언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성도들은 다 겸손한 인격을 갖고 살고 말도 행동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가 주권이 있다면 내가 주인이라면서 내 힘으로 내가 모든 삶들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에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깨달아 고백하며 그 앞에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께 인도함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좌절하며 무기력하게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내리고 지혜 가운데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길이며 생명이요, 또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